눈물 쏟으며 거창하게 서로 이별할 수 있음이 축복이라 느껴진다. 나의 이별은 혼자서 보잘것없이 치러지는데 이별했다고 따뜻하게 너무 초라하다 보잘것없이 저문다 내 사랑 마지막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정말 안녕.